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동일 자전거 행진 참가자들이 5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역사적인 14선언 발표 9돌수를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동일 자전거 행진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에 체류한 나날은 비록 짧았지만 경의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용도 밑에 자력자강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복찬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세상에서 제일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시는 오보이를 높이 모시어 8천만 우리 교리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8천만 교례가 함께 모여 살 백두산 통일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